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 MC 엔조이입니다. 김예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네, 우노인 씨는 어디 가셨나요? 오늘도 바쁘신가 봐요. 아, 네, 아쉽게 됐네요. 네. 김예슬 씨가 지금 독일에 와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딱 2년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셨나요? 예,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독일에 와서 사신 게 혼자 사신 지의 그 경력이 되는 건데 혼자 사신 지 2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타향살이에? 아무래도 베개 사니까 그래도 같이 사니까 이렇게 네. 막 혼자 산다는 기분은 살면서 그렇게 크게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렇군요. 새 식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 베개에서 예, 사는 그렇죠. 이제 친구들이 네. 저는 한 베개에서 지금 2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가족 같겠네요.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뭐 독일 곳곳에서 뭐 세계 곳곳에서 혼자 뭐 유학길이다 뭐 또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랴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 타지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일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국내에서도 뭐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네,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네. 혼자 살기에 달인 같은 분, 그쵸. 네, 여러 네, 경험을 네, 네. 가진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아주 어렵게 네,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웠죠. 분을, 진짜 어려웠죠. 네, 바쁜 분을 가실 분. 네, 이 시간을 마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을 아주 감사한 기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베를린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구요한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드디어 뵙네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을요? 그 대충 그러면 혼자 사신 지 몇 년 정도 얼마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혼자 산 지 좀 특별한 가족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죠. 그때부터 이제 점점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빈도가 적어졌다가 이제 17살 한 그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 꽤 뭐 오래됐네요. 뭐 지금은 어떻게 혼자 사는 게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좀 힘들거나 외로운 점이 있나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혼자 사는 거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고요. 네. 이제 같이 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만 한번 혼자 사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네. 본인이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혼자 산다면 이제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 아무 문제 없이. 아, 그거 좋아요. 네. 아, 그래요? 혼자 편하죠. 산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단점은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 역시나 이제 외로움이겠죠. 네. 이제 외로움을 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좀 외로움 때문에 제 자신이 약간 만들어내는 실수들, 좀 엉성하고 미숙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감정적인 그쵸. 그런 마음, 감정적인 외로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의 실수로 좀 드러나는 그렇죠. 보통 술 드실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나야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특히 이해합니다.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마셔야 될 상황. 그렇죠. 원래 이렇게 혼자 자작도 자주 하셨나요, 집에서? 네, 저는 술을 사실 아주 즐겨 했어요. 혼자서도 마시고 같이 마시고 그런데 항상 술은 같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네. 마셔야 좋죠, 그래도. 네, 그렇군요. 그 혼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외국 경험이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짧게 길게 살아보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맨 처음에 나가서 살게 된 외국 국가가 어디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나간 외국은 일본을 나가봤어요. 네, 왜 일본이죠? 제가 어릴 때 뭐랄까 제가 좀 학교도 이제 올바로 못 다니고 좀 불우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을 때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만화, 애니메이션.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남들이 속히 말하는 전형적인 오타쿠. 아, 네. 그 광적인 매니아 중에서도 탑이었어요, 제가. 아, 오타쿠. 특히 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네. 그때 당시 영향을 줬던 애니메이션이 혹시 있나요, 만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네.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도 정말 좋아해요. 제 인생의 모티브이기도 하고, 그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카드캡터 체리라는. 오~ 저는 카드캡터 체리 오타쿠시군요. 아, 세다 이거는. 아주 완벽한 오타쿠였죠. 아,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그 슬램덩크라고 말해주길 기대했는데. 왜요? 아, 그냥 뭐 김예술 씨가 슬램덩크 들었어요? 저도 잘 보진 않았는데 아, 네. 너무 좋네요. 사실 일반적인 남자 아이치고는 네. 네. 저도 그 아직도 그 노래가 기억날 정도니까. 네. 그게 캐치미 캐치미인가요? 카드캡터 체리가? 아마 맞습니다. 네. 역시 캐치유. 아 캐치유.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아. 숨바꼭질은 그만. 아.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아, 다 기억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 네.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네. 하게 된 건데 가장 뭐 힘들었던 점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일본으로 갔을 때는 충분한 돈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계속 그때 이제 용역일도 하고 이제 목욕탕 청소도 하고 뭐 남들이 하는 미술학원 강사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일을 하고 제가 그때 뭐 3잡 뭐 이렇게 4잡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일본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일본에서 제가 좀 처음 외국 나가서 느꼈던 거는 만화가를 포기하자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됐었죠. 그렇구나. 네. 언어 문제는 어땠나요? 다행히 제가 엄청난 오타쿠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 있을 때 만났던 이제 일본인 여자친구. 아, 네. 아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네. 게스트분들 이제 간단하게 인터뷰를 제가 하는데 여자친구가 많이 언급이 되네요, 은근히 지금. 제가 그랬던가요? 네, 이따가 한번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뭐 여행도 다니시고 거주도 하셨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가 어디인가요? 역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인생에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일까요? 그때 호주 있을 때 가장 많은 걸 느꼈어요. 호주에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되셨어요? 이제 호주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사실 호주 가기 전에 제가 군대를 갔었거든요. 네. 네, 사실 제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제가 이제 왜소한 체격에 거기다 건강도 안 좋고 집안 사정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제가 너무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중예술을 하고 싶은데 남들과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들과 같이 있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셜적이고 외향적이게 잘 행동하고 대처했지만 그러고 항상 집에 가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속으로. 네.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이랑 너무 달라. 맞춰줄 수는 있고 잘 행동을 하지만 나는 역시나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계속 혼자 있으면 정말 도태될 거야.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그러면 네.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이렇게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래도 좀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좀 무리해서 많이 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처음에 어떻게 하면은 남들과 같을 수 있을까 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성격도 따라해보고 말투도 따라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대화했던 그런 기회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공사판에서 어르신들이랑 대화하거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나누는 대화 술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뭐 룸살롱 이런 데서 일하고 퇴근해서 술 마시는 이제 마담분들이랑 하는 대화 그런 게 다였기 때문에 많이 달랐죠. 그랬군요. 그래서 군대에 가기로 결심을 하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왜 호주로? 이제 군대에서, 군대에서도 뭐랄까, 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많이 솔직한 말로 오버했죠. 그래서 좀 너무 오버해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군 생활이 빨리 지나갔고 네. 한 게 없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군대를 갔다 왔나? 난 도대체 군대에서 뭘 배웠는가? 일반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었겠지만 나는 뭔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여러 상황을 고려했어요. 어차피 나는 가난이란 타이틀을 물고 가야 되고 이제 하고 싶은 그림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한국에서 있으면 나는 그냥 돈만 벌고 목욕탕, 청소, 식당 그런 것만 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호주를 가자. 어차피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영어를 쓸 거니까. 그게 호주를 가게 된 단순한 계기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갔다 온 친구들 중에 뭐 영어도 하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또 가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 네. 영어를 쓸 일이 많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요한 씨의 경우에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이제 호주를 처음 갔을 때도 그때가 이제 한창 붐이었어요. 이제 다 호주를 가자. 네. 호주에선 돈도 벌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다. 네. 그거였는데 저는 사실 남들과 좀 목적이 달랐어요. 네. 저는 무조건 돈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 처음으로 시드니의 공항에 떨어졌을 때도 저는 딱 20불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돈을 벌고 다만 최대한 한국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을 사실 안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영어나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나요? 그쵸. 이제 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어차피 이런 거를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네. 조금 영어 공부나 이렇게 문화적인 걸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거리를 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죠. 뭐 그 과정에서 호주에서 아까 얘기를 잠깐이나마 들었는데 각종 농장을 전전하시고 그렇죠. 네. 제가는 뭐 지금도 어느 지역에 무슨 농장이 무슨 시즌이다라고 지금도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네. 그중에서 제일 굵직하게 일했던 네. 곳이 있었다면 어디일까요? 기억에 남는 이제 뭐 농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장 뭐 포함해서 그래도 네. 뭐 예, 그 중에서 뭐 아니면 뭐 호주에서? 호주에서 일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뭐 가장 오래 일을 네. 하면서 뭐 네. 성과도 좀 봤던 것 같은 일? 사실 모든 일에서 다 성과가 웬만해서는 있었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농장 일을 했을 때도 이제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다가 바나나 농장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도 이제 농장주나 회사에 잘 보여서 뭐 승승장구해서 매니저까지 되고 이제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역시나 이제 고기 공장에서 일했을 때였어요. 이제, 고기 해체하고 그런 그쵸 이제 쉽게 막 생각하시면은 도살장인데 아주 규모가 큰 이제 호주 소고기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곳이죠. 체계적인 도살장. 그쵸, 이제 정말로 이제 소를 이렇게 살아있는 소를 가공을 해서 이제 제품으로 만들기까지의 모든 게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런 고기 공장은 네. 어쩌다가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뭐 다른 데랑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당연하게도 돈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게 됐어요. 사실 호주 가면은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다는 이유는 이제 저는 사실 영어도 못했고 알파벳도 제대로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이나 일본인들 밑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사실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시급은 이제 정규 기본 시급의 반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아. 그래도 돼요? 사실 불법이에요. 아, 이제 그렇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마다 다르지만 그 당시 시드니에 제가 알기로 17.5불이 시간당 합법적인 시급이었다면은 보통 한인이나 이렇게 일본 레스토랑 같은 데나 일하면은 6불, 7불? 네. 오, 심하게 하면 거의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인도나 이런 데 컨트랙터들은 4불, 3불 주는 데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돌다가 돈만 보고 아무도 하지 않는 소를 죽여야 되고 그 죽인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기관 장기들을 관리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찾았죠. 사실 돈 때문에 갔어요. 네. 쉽지 않으셨겠어요. 아무리 뭐. 예. 네. 그래서 올해는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한 반년 정도 했는데 사실 제가 올해는 할 수 있었어요. 기회도 많았고 네. 거기서도 저한테 뭐 비자 제의도 하고 슈퍼바이저니 뭐니 제의를 많이 했지만은 그게 정서적으로 그렇죠. 너무 힘든 일이죠. 네, 이제 피를 보는 건 둘째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살아있는 제 파트가 사실 참 더럽고 힘든 파트였어요. 이제 외국인들한테 보통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소 안에 있는 내장들을 관리하는데 거기 이제 트레일에 이렇게 막 버려지는 장기들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저는 이제 소의 안에 분비물, 피, 뭐 이렇게 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이제 막 태어나지 못한 송아지들도 이렇게 같이 내려와요. 꿈틀꿈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1초, 2초 한당 소가 한 마리씩 이제 도살이 되니까 1초마다요? 그렇죠. 그것들을 계속 보게 된 거죠. 그것도 그렇고 하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막 힘들 텐데 네 그런 것도 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네. 생각나서 그러는데 여태까지 정말 다양한 뭐 그냥 뭐 정규 직업도 있으셨을 거고 아르바이트도 하셨을 거고 그럴 텐데 네. 최악의 일을 꼽는다면 최악의 일 이 일은 진짜 네.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이 있나요?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면은 사실 고기 공장이죠. 근데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사실 뭐랄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뭐 그렇게 최악의 일이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알고 보면 누구네 아버지고 누구의 친구가 다 하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굳이 뽑자면 그냥.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저는 두 번 다시 뭘 죽이는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갑자기 한숨.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맨 처음에 그 아까 호주에 도착하셨을 때 20불 네. 수중에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구하셨어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참 쉽게 됐어요. 제가 운이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필리핀에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아는 동생이 이제 저를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비행 교육을 하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호주에를 갔다 온 경험을 말해줬거든요. 네. 호주에 시드니에 가면 이제 스트라스필드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한인 타운이라서 거기서는 뭔가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남들은 뭐 관광하고 호스텔을 구하겠지만 저는 그 동네를 갔어요. 한인타운으로 그냥 일단 그쵸? 무작정. 그쵸. 그래서 그냥 영어를 못하니까 스트라스필드를 거기 필리핀 공항에서부터 마닐라 공항에서부터 가슴팍에 붙이고 스트라스필드 여기를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제가 영어를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도와주던가요? 그렇죠. 오. 다행히 다들 도와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행히 이제 이스트우드라는 또 일본인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거기 가서 이제 일본 레스토랑에 제가 다행히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날 바로 가서 시켜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죠. 저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일도 없고 해야 된다. 근데 일단 일 해볼 테니까 돈 안 줘도 된다. 다행히 정말 그 사장님께서 제 패기를 봐주셨대요. 네. 네, 그래서 주방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솔직히 의지가 저렇게 맞아. 강하면 그걸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사실 20불 갖고 갔기 때문에 당장 지금 안 벌면 저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일부러 20불을 가지고 가셨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러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제 자신의 상황을 항상 인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당장 뭘 해야 된다는 그 정도의 선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꾸 비우는 일부러 비워서 이렇게 돈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조금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해보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뭐 네. 일이라던가 특히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독일에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어디 계시는 분들이든 간에 젊은 분들이 자기의 네. 꿈을 쫓으면서 그런데 뭐 지원을 받을 곳은 딱히 없어서 스스로 일을 막 찾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막막함이나 두려움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무모하게 일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라든지 뭐 네.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모한 일과 그럼 무모한 일이라고 보면 역시나 정말 의욕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일? 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때 이제 저 이상 저희 집의 경제상이 안 좋다는 걸 그때 인지하게 됐을 때 네. 그 어린 나이에 키도 작았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4? 127?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속이고 제가 이제 용역 일을 하러 갔죠. 예? 그 나이에 그렇죠. 그 키에 용역 일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들 어르신들도 아시지만 제가 이제 가서 나 반값만 받고 이럴 테니까 난 너무 힘들다 난 20살이다 전혀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데 어릴 때 제가 좀 상당히 독특했거든요. 이제 아까 슬램덩크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만화 캐릭터처럼 아 일부러 그렇죠 만화에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 나는 된다 네. 저 반나절 만에 도망을 갔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이런 가공할 만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저... 네, 그렇구나. 제 생각엔 좀 성인이 돼서 일에 있어서 네. 성인에 있어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 할 수 있었던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기 성향에 맞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었던 일? 재밌었던 네. 일은 역시나 저는 요리를 즐겨 하거든요.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뭔가 확실히 배웠다라고 느꼈던 거는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였어요. 어떤 뭐지? 그 한중일 양식? 네. 어디서 다? 네. 사실 저의 최고의 스승은 저희 어머니. 네. 이제 한식을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일식 그리고 호주 있을 때는 양식 그리고 취미적으로도 여러 요리를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못하시는 요리가 뭐 없으시겠네요. 아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림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일하게 요리는 제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뭔가요? 아 자신 있는 요리 그냥 딱 하나 떠오르는 거 지금 딱 떠오르는 거요? 네. 잘 모르겠어요. 많은가 자신 있어요. 요리는 정말 저는 자신 있는데 요리 잘하는 친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잘하는 친구들은 심지어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은 되게 든든해지죠.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게 저 어렸을 때 그 좋아했던 만화 그 카드캡터 체리에 카드캡터 체리에 요리 내용이 나와요? 아주 철학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아, 거기 이제 아버지의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캐릭터가 항상 웃으면서 요리도 해주고 이렇게 가족들을 챙기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매료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체리보다는 그 아버지가 그렇죠. 아 체리는 아이죠.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조금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냥 단순히 체리를 네.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셨던 네, 거군요. 조금 건강한 오타쿠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그림 그리면서도 돈을 버셨다는 네, 네 파리에서 아 그럼요. 아,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꿈이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네. 이렇게 목마르 정도 이렇게 가서 그림을 그리고 초상화를 이렇게 팔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제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이렇게 인물 묘사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좀 학교도 그렇게 해서 미대를 갔고 이제 숙련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사실 급하게 금전이 필요할 때 아. 그렇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을 했었다가 네. 이제 프랑스에 살았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 아, 저 네. 이게 은근히 네. 이렇게 아니,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도 이게 설명이 필요한가? 아무튼 아니, 거기까지 조금 있다. 네, 조금 이제 있다. 아니 이거는 묶어서 파보죠. 네네네. 네. 아, 그럼요. 이거는 근데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자친구가 엄청 잘 살았어요. 영화 감독이 하는 친구고 제 프랑스인 친구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그렇지만 저는 거기 얹혀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빵 하나 제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네. 그 친구는 개의치 않아 했지만은 이제 제가 오케이 그럼 나는 몽마르트 가서 그림이라도 팔아보자. 적어도 맛있는 김치전이라도 하나 내가 구워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거기 가서 했는데 사실 영화 같다. 아, 사실 그렇지만 않아요. 정말 스케치북 하나랑 연필 하나 들고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텃세라는 게 아, 있었어요. 자리사람 같은 거. 네, 거기 가면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계 아.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다 진을 치고 있고 텃세를 부려요. 그리고 테스 같은 게 또 사실 자기들끼리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서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몽마르트를 진입하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나도 저렇게 그림 그려야겠다 하니까 누가 나중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너 여기서 뭐 하냐 너 가라고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친구가 되면 밥을 한번 해줬죠. 아,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해줬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도시락을 자꾸 싸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하면서 그림도 사실 그려주면서 이제 제 작업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 경계심을 풀었죠. 아. 그러다가 이제 한 스페인 친구가 이름이 아마 훌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를 그려달라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려줬는데 간단하게 오 야 너 정말 이거 하고 싶어? 돈이 왜 필요해? 나는 사실 거기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는 생계 그죠. 이제 옛날에 그림을 그렸거나 재능 있는 친구들이 돈이 되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훌리오라는 친구는 아직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화가의 꿈을 갖고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화가였고 그 친구가 사실 저한테 기회를 준 거죠. 오케이 그럼 요한 내가 너에게 우리 너도 여기서 해. 누가 너한테 뭐라 하면은 훌리오가 여기서 했다고 하라고 해. 그래서 한 처음 한 3일 정도는 훌리오 옆에서만 계속 그림을 같이 그렸어요. 네. 네. 그 친구 덕에 제가 다행히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죠. 네. 그렇구나. 그림을 아무튼 물론 구요한 씨가 당시에 돈이 필요해서 한 거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좀 전달이 돼서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 같네요. 그럼요. 그 네. 친구한테 딱 한마디 했거든요. 나는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다. 너도 그러냐? 아, 대사도 많아. 참 그런 게 저는 네.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 대응을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네. 대부분은 그냥 위축되거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에이씨 뭐 안 되나 보다 할 텐데 거기서 또 아 그럼 친구로 사귀고 맞아요.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그 되게 본능적으로 찾아간다는 게 되게 참 능력인 네, 것 같아요. 능력이죠. 네, 그렇죠. 네. 능력이죠. 보통은 한번 그렇게 텃세를 당하면은 그 다음날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보통은. 사실 무서울 거예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당연히 무섭지.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할까? 저는 약간 제 철학이 그 남녀노소 뭐 동물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좀 평등하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저 그런 거를 좀 막 제가 원래 엄청 반대적으로 보수적인 경상도 남자였다가 그렇게 된 마음을 먹은 계기부터는 그렇게 봐서 그런가? 친구를 사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국인들 혹은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런 선입견들? 그런 것에서 오는 공포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군요. 네. 네. 재밌는 얘기 다 많이 들어봤고, 일부를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뭐, 김여슬 씨 뭐 질문이 있으세요? 네, 뭐, 아까 좀 그 중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일단 잠깐 끊고 네, 이제 2부 때 좀 다시 요약을 해서 네.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 좀 많은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구요한 씨가, 아무튼 지금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만 계셨나요? 아니요. 사실, 베를린에 있는 와중에서도 뭐,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를 많이. 여행으로 아니면? 여행보다는 내가 뿌리 박을 장소를 찾고 싶어요. 찾았고. 아, 네. 아무튼 독일에 체류한 게 이렇게 3년 정도 됐다고. 그죠? 독일에도 있고 그 와중에 프라하나, 그러니까 아까 파리 이런 근교에 네. 인접 유럽 도시를 그렇죠. 주목하고 뭐 예술가들이 꿈꾸는 그런 네. 도시. 네. 그래도 아무튼간에 베를린에 그래도 조금 터를 잡았다. 그렇죠. 터를 잡고 네. 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또 약간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길게 체류를 하셨으니까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걸 원합니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베를린 너무 싫어해요. 아, 무엇이 그렇게 싫은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이제 곧 서른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장 제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베를린 삶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삶에서 네. 뭐 인간관계 부분이 아니면 이렇게 환경적인 그런 부분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환경적인 부분 일단 근본적으로 배가 고프다. 그리고 당장 잘 곳이 없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충분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여기서 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안정을 심적인 그렇죠. 뭐 베를린 3년 차 정도면 제 생각에 베를린에서는 짧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비자 이렇게 풀로 채워서 있으면은 3년 정도가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막 적응을 그렇죠. 하는 시기.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딱히 베를린이 좋아서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다른 그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렇게 충족을 시켜줘가지고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실 궁극적인 이유가 베를린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작업적인 부분이라던가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그 힘든 속에서 오는 영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만의 고집이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꾸지만 않으면 내가 나중에 도태될 거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살았고 거기에 좋은 친구들 그거 없었으면 사실 저는 베를린 못 살았을 거예요. 하긴 그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벌이가 쉽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와중에 여기 예술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저를 묶어주고 응원을 해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렇군요. 네. 뭐 베를린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다양한 일들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베를린 많은 걸 했죠. 보통 뭐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게 우리 나이대라면 보통 네. 식당이나 뭐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떤 보통이라고 할 순 없겠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베를린 왔을 때는 두 번 다시 옛날 같이 살지 말자라는 제 의지가 있었어요. 뭐 옛날이라면 뭐 이렇게 용역이라던가 네. 좀 남들이 하지 않는 3D 작업 네. 이런 거 힘을 쓰고 몸을 쓰는 왜냐면 제가 힘 좀 오버해서 살았기 때문에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사실 뭐 뭐랄까 건강적으로 썩 좋진 않은데 그래서 좀 내 저의 재능을 발휘해서 돈을 벌려는 게 목표였고 스마트해지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베를린은 그게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하면서 그러면 뭐 아, 이 일은 내가 돈도 벌지만 되게 재미있다. 내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뿌듯한 기분이 들었던 일이 그래서 있었나요? 그렇죠. 네. 아 정말 기분이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 네. 길거리에서 역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알아서 와서 이렇게 사가주세요. 오 정말요? 네. 그리고 사실 기분이 더 좋은 건 역시 제가 요리를 해서 이제 어디 어딘가 파티가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제가 요리를 해서 그 음식들을 팔고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그렇게 두 가지는 항상 최고였죠. 거의 출장 요리사시네요. 그렇죠. 파티가 있으면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요리를 잘하실 테니까 주변 친구들도 그 요리를 잘하는 요한 씨와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엔 입담도 좋으신 편 같아서 네. 그랬을 때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좋은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주변에 이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고 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뭐 한국 친구, 뭐 외국 친구 포함이겠지만 네. 어땠는지 뭐 듣고 싶네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귀었다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일단 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능력이 있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역시나 그림이나 요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저 그런 거 그리고 좀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니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군요. 네. 한국인 친구도 많지만 외국인 네. 친구가 또 많다고 아까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눈치가 외국인 친구 막 데려다가 요리도 좀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의 계획이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간장과 설탕이 만나면 그 전 세계 그 어떤 음식보다도 완벽하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귀빈을 예전에 대접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파티를 하겠어. 파티가 있는 곳에 출장 요리라던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돈도 없고 다른 유학생들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지만은 저도 놀고 싶고 저도 막 어울리고 싶은데 그럼 파티 베를린은 파티가 유명하잖아요. 클럽이나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럼 출장 요리를 가면은요 분명히 저는 일을 하지만 일은 밤 12시가 넘으면 하지 않아요. 클럽이 문을 닫거나 파티가 끝날 때까지 저는 거기 있는 술과 그런 것들을 공짜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또 친구들도 사귀고 그런 기회들을 제가 자꾸 만들었어요. 친구들도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하고 제가 지금 이제 룸메이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경민이라고 이제 음악 작곡을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던가 한성이라고 첼리스트 그리고 사실 가장 오래 살았던 친구는 이제 베네딕트와 요나스 이렇게 두 명의 독일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 특히 베네딕이랑 살았을 때는 파티를 제 생각에 일주일에 다섯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 10명에서 20명씩은 매회 왔었죠. 그렇게 왔었다고요? 그렇죠. 네. 상상이 안 가는데 그 많은 사람을 위해 한 양의 음식을 만들고 네. 또 그걸 나중에 또 치우고 그런 네. 것들이 그래도 그 과정이 즐겁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었나 봐요? 그렇죠. 과정도 즐겁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독일 특유의 문화라고 할까요? 제가 뭔가를 할 때 그 친구들도 가치를 저한테 같이 이렇게 해줘요. 예를 들면 요한이 요리했으니까 우린 요에게 돈을 줘야 돼. 다 돈을 모아. 자, 술을 이만큼 들고 와. 재료를 들고 와. 사실 저는 돈을 그렇게 요리하면서 쓴 적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네. 가끔씩 이제 제가 보답을 한다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독일 문화상 이제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와인 같은 맞아요. 것도 들고 갔거나. 그래서 그런 거였죠. 네. 기본적인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네. 그추하게 있는 부분이. 사실 정말 제가 배고플 땐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뭐 되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네.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한국인들도 네. 이 외국인 친구를 뭔가 사로잡고 싶다라고 네. 할 때 시도해 볼 만한 네.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간장이랑 설탕 네. 얘기하셨는데 그 네. 이제 두 가지를 네.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요리가 네. 뭐가 네. 있을까? 요리를 말씀하신다면은 역시 저는 찜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찜닭, 닭 싸죠. 그 고기가 싼 편이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조리 과정이 상당히 깔끔하고 단순해요, 사실.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채소류나 육류가 싸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유학생들 이렇게 뭐랄까, 프라이팬이나 이렇게 막 조리 도구를 많이 못 들고 다니지만, 이렇게 뚜껑이와 이렇게 팥이라고, 이게 냄비잖아요. 네, 네. 그거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거기 다 넣고 그냥 간장 설탕 그거 두 개만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 간장 설탕만 넣고 싹 섞어서 내가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봤을 때 어릴 때 먹었던 그 불량식품의 맛이 난다면 딱 거기에서 다 넣고 뭐 양도 얼만큼 넣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짜면 물 넣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조리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렇군요. 기호에 맞게 이제 뭐 채소, 야채 그렇죠. 이런 거 넣고 네. 양 조절해서 네. 그렇군요. 한번 그쵸 뭐 간단하게 다 간단하겠어요. 네. 찜닭이면 면도 넣어야 되나요? 그거는 당면이 좀 비싸지 않나요? 여기? 많이 비싸요. 네, 그래서 한인 마켓에 충분히 베를린은 커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죠.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당면을 만들었다고요? 아니면 그렇죠. 당면을 어떻게? 당면을 어떻게 만들죠? 이제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니면 이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일단은 그런 뭐랄까 고구마라고 하죠. 여기는 네. 고구마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런 가공이 힘들어서 차라리 그럴 때는 대체되는 아주 가격이 싼 비슷한 약간 중국이나 베트남식 라이스 누들이라든가 그렇죠. 하긴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군요. 사실 파스타는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파스타는 그치. 너무 흡수가 좋아서 찜닭을 먹으려고 봤는데 밥을 못 비벼 먹어요. 퍼즐 맞게. 그렇죠. 그렇죠. 살짝 그 투명한 끼가 있는 그렇죠. 면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네. 아시아 마켓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50센트면 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팁을 아주 먹고 갑니다. 네. 또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때 뭐 혹시 팁이 있나요? 아니면 외국인 이성 친구를 질문이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아까 뭐 중간중간 언급이 많이 됐죠. 네. 뭐 중간에 뭐 언급이 해야죠. 되기보단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아까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계속 언급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 강조도 하셨어요. 내가 돈이 없지만 예. 이제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덕에 있을 수 있었다. 아,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제,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거는 여자친구였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렇죠.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네. 나를 좋아해준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그게 한국에 있었다면 이제 한국인 여자친구가 이제 나에게 잘해줬었다 이런 거지 뭐 외국인 여자가 뭐 어쩌다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좋았던 그걸 네. 알아주었던 여자친구들을 거치고 네. 거쳐서 네? 네? 아, 여기... 거치고 거치나요? 네, 그렇죠. 그 국가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이제 여기 오셔서 그래 뭐 그거는 이제 뭐 사적인 이야기니까 왜냐면 이제 네. 방송을 네. 듣는 많은 분들이 뭐 네. 학교나 아니면 뭐 어학 코스나 뭐 아니면 뭐 일터 같은 데서 네. 친해지고 싶은 뭐 동성이든 그쵸. 이성이든 친구 아니면 마음에 네. 드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를 막 이렇게 있는데 네. 아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뭐 원래 뭐 성격이 그러셔서 그런 것들을 되게 유연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 효과적인 팁이 있을까? 사실 아까 제가 1부에 언급했듯이 사실 제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극도로 소심하고 심지어 제 첫사랑에게 첫마디를 걸기까지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거의 3년의 시간이 걸렸었어요. 저는 한이 많이 맺혀서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소심한 아이였어요. 네, 네. 그리고 존댓말도 썼었고 동갑이거나 어리거나 네. 그랬지만 이제 뭐랄까요 그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사회생활을 일찍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대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네. 일은 똑같이 남들이 힘들게 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구나. 네. 이 사람들도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들을 조정했죠. 그런 경험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도, 나도 이제 외국인이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분의 차이든 내 주어진 상황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렇죠. 게이나 약간 그런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네. 이렇게 모두가 같다라는 시선을 가지면은 제 생각에는 그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저를 부담스럽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뭐라고 할까 제가 배워나가면서 어렸을 때 가장 장점 이렇게 도움은 많이 받았지만 실수했던 게 저는 제 자신의 친구를 사귀는 데 역할을 정하고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약간 만화 캐릭터나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돌발 상황에 있어서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만화책이 없는 스토리들이 나오면 저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어서 제가 마음먹었던 것이 역시나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내가 나로 있을 때 정말 온전하게 내가 나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관계 속에서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 자신한테 솔직해지고 그 사람한테 솔직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나와 같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친구인 거고 아닌 사람이면은 뭐 친구가 안 되는 네. 거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하긴 뭐 잘해줘도 부담을 느끼면은 그죠. 제가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겠구나 해서 의심할 사람은 또 의심을 하는 거고. 특히 독일 사람들이 그런 게 매우 컸어요. 잘해주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뭐랄까 제 생각이지만은. 본인의 선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을 저희 약간 뭐라죠 우리 한국 문화처럼 이렇게 넘나드는 친절로서 정으로서 넘나드는 행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친절을 주는 거는 사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과연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점점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면. 약간 제가 여기서 많이 배운 게 그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고 무조건 다 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짝사랑을 3년 했지만 그 여자가 나를 찾던 건 역시나 그 여자가 부담스러워했던 거다. 그렇죠. 뭐 잘못한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같은 맥락, 아주 네. 같은 맥락입니다. 잘해주는 것이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게 한국인들이 다가갈 땐 중요한 점인 것 같나요? 그렇죠. 같네요. 약간 특히 일본인, 한국, 중국인 친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치, 술 한잔 하면서 나는 정말 친해지려고 하는데 왜 얘네들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섞이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안 맞으면 안 만나야죠. 맞는 친구는 꼭 있으니까. 맞아요. 네. 서로 노력을 하는 관계가 되면 좀 어려워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역시 그렇죠. 가장 좋은 거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많이 깨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제 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가 네.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지내셨는지 네.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이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서 네. 이제 만화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림인데 그림은 네. 또 어떤 그림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주가 돼서 네.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왜 그림을 선택했는지 네. 매체를 또 혹은 요즘은 또 그림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에 관심이 생겼는지 그런 것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네. 제가 처음 시작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뒤로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제 말 그대로 학과도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이제 서양학과 일반 그림을 그리는 학과로 바꾸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할까? 그때 서양학과 한국에서 이제 미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좀 옛날 입시나 이제 10년도 더 됐죠. 이제 10년도 더 된 그런 이제 석고 조명, 뭐 수채화 이런 거 한 분들,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라고 봐도 약간 그런 그림 그리는 걸 하셨던 분들이 공감하는 거는 그 시대 때, 이제 교육은 사실 창의성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우와!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네. 완성도 있는 그림. 네. 그쵸. 거기에 이제 뒤에 그림 그렸을 때 생각하고 나니까, 여기에 내 철학은 이런 것 같아.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림적으로는 재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고집이 세고 의지가 있어서 똑같아질 때까지 앉아서 계속 그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곧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넣을 공간이 없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게 예술인지도 몰랐죠. 네. 저는 정말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렸던 아이였고 역시나 그렇게 심지어 좋아했던 작가들도 와 저 사람 그림 잘 그렸어 저 사람이 표현한 손, 눈동자, 색깔은 와 이거 꼭 체크해야지 리스트북도 만들고 따라 그려보고 카피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했다가 제가 호주 있을 때 아까 언급했던 이제 소 도살장에서 일했을 때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왜 여기서 왜 나에 맞지도 않는 이런 사육을 함과 동시에 뭐 제가 직접 죽였던 건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내가 이러고 있냐 사실 그 일했던 공장은 거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도 없고 슈퍼도 없고 집도 없고 근데 거기 하나 있는 조그만 정원 같은 집에 그 공장 옆에 이제 노동자들 몇 명이 살았는데 돈 없는 저처럼 저는 친구도 거기 없었고 소들 들판에 수천 마리의 소들이 내 친구인데 다음날 보면은 그 소들을 제가 직접 죽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걔네들과 대화하고 인터넷도 없어 전화도 없어 나 너희들이랑 대화했는데 난 너희들을 죽이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죠.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 이후로는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내가 왜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하고 싶었을까? 저는 소통을 되게 원했던 사람 아이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림만 그림으로서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 제 캔버스 속에 수많은 제 이야기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시도를 했죠. 그 와중에 그 뒤로 퍼포먼스도 해보고 영상 작업도 해보고 설치 조형 예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됐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예술 작품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림을 좋아해서 그냥 그림을 그렸지만 뭐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네. 소고기 그 공장에서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림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쵸. 그림과 예술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차이라기보다는 사실 같은 거예요. 네네. 이거를 구분을 짓는 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그 누구도 태도가 조금 그 그리기 뭔가... 행위에서 그렇죠. 행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소통에 대한 그렇죠. 그 행위에 대한 이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돼서 그렇죠. 뭔가 본인도 그 그림 이상의 무언가가 된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정말 예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위에서 오는 행복함과 고통과 그 느낌과 그 행위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하고자 하는 말을 넣는 거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거를 구분을 지어 얘기했지만은 약간 예술 씨가 집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가짐에서 오는 거는 제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게 확 달라질 정도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아,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얘기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네. 사실 다시 현실로 조금 돌아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 예술 이런 작업도 하셨지만 네. 또 다시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 입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곧 학교를 들어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관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네. 뭐 학생이고 그냥 다 떠나서 동안 뭐 자기의 사연들이 다 있고 그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입시가 한국이랑 조금 다르지만 네. 그래도 여기도 뭔가 뭐 마페라는 게 있고 그 마페를 뭔가 어떻게 잘 되는 마페와 안 되는 마페에 대한 그런 생각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미술 그 입시 학원을 또 이제 외국 전형의 입시 네. 학원을 또 다니게 되기도 하고 네. 심지어 뭐 베를린 리포트나 이런 걸 봐도 앞에 과외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네. 그때 그런 게 좀 미술하는 친구들한테는 큰 이슈라고 보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한 씨는 마페 준비를 그렇게 뭐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하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지내시면서 분명 뭐 미술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저와 같은 뭐 견해도 있으실 거고 네. 봤을 때 그랬을 때 마페를 준비하는 시기는 어땠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입학을 하게 되셨는데 그런 네. 거에 있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기가 좀 있었던 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벌었던 수단 중에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마페 코스라고 하죠. 그것도 제가 했었고 이제 도움도 많이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마페 코스가 뭔가요? 이제 마페 코스라고 이제 마페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포트폴리오고 한국으로 보자면 이제 한국에서도 포트폴리오 단어는 쓰죠. 자주 쓰죠. 영어로는 포트폴리오, 한국으로는 포트폴리오. 아, 제가 파일이죠. 괜찮았어요. 이렇게 그림을 모아놓는 이제 그림을 모아놓는 하나의 이렇게 수집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를 잘못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를 못 지나쳐놓친 성격이라 재밌어가지고 이런 건 제가 알아야죠. 네, 저 이제 마페는 독일어로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네, 이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림과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마페 집에 다 넣어서 보내는 거를 마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독일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게 그 마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서 마페를 보내면 그 마페를 통과한 소수들만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페 코스라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마페를 만들기 위한 어떤 수업이 마페 코스인 건가요? 그렇죠. 미술 학원에서 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 마페 그러니까 그 마패에 무엇을 놓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하는 수업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부터 얘기할 거지만 저는 사실 돌 때문에 했고요. 남들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라, 이거는 놓지 말고 이건 빼자라는 식으로는 저는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마패 수업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어느 학교 어느 교수가 그림이 이런데 그런 교수랑 좀 좋아하는 취향이 이렇더라, 전년도 합격자는 이런 마패에서 붙었고 약간 지향적으로 봤을 땐 학교 미래 사업이 이러니 이런 식의 마패를 준비해서 그림을 넣어보자, 너 그 정도 색깔은 쓸 수 있니? 없으면 지금부터 나한테 그 테크닉을 배워, 그거 될 때까지 해보고 그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 마패 하자. 보통 이게 마패 전형적인 한국에서도 하는 그런 입시 학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아까 예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정답이었다고 저는 사실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네. 뭐 다행히 정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그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3년 동안 베를린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미술이나 음악 준비 유학을 온 친구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럼 나중에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 극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수가 하고 싶어, 나 어릴 때부터 예중예고 나와서 지금까지 미술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가기에는 돈이 없고 독일은 싸다고 해서 유학을 왔는데 적어도 석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학교에 붙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했어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 굳이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저는 제 질문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네.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림을 굳이 해야 되고 내가 왜 굳이 설치나 조형 작업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입시도 그랬어요. 그냥 내가 무슨 과를 패션을 공부할지 뭐 나중에 조각을 할지 뭐 마케팅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석고소매에서 미대를 가,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해. 저는 사실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독일에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해서 좋은, 성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교수 만나서 끝까지 버텨서 교수를 하거나 하는 선후배들도 많고, 저는 그런 것보다 과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나마 설명한 이유는 독일 입시가 구조가 참 저는 고마웠던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계기였어요. 왜냐면은 독일은 정말 교수진들이나 학교 시스템이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도 돼요. 굳이 잘 그리려고 남들의 테크닉, 남들이 썼던 색감을 따라하지 않고 온전히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나만의 색감, 나만이 표현하는 방법, 나만이 하고 싶은 말, 그게 그림이 아니라도 되죠. 뭐 말을 하든 똥을 싸든 뭐 무슨 짓을 하든 그거에 대한 온전히 예술적인 입장, 예술가라는 입장으로서 평가를 해주는 그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미대를 가서 뭐 교수를 해서 나중에 막 선생님이 되겠어, 뭐 그러면은 뭐 사실 그냥 남들이 하는 식으로 가면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 내가 정말 나만의 작업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들과 하고 싶다면 저는 온전하게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되 결과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했을 때 다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서 남들과 대할 수 있는 방법을 또다시 개발해 놔야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가 테스트 해주겠어요? 친구들은 내가 그림 조금만 그려도 잘 그린다고 해주겠지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냉정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구요한 씨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셨고 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처음엔 저도 사실 입시를 좀 속된 말로 비자 때문에 준비했어요. 베를린에서 글만 그리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네. 뭐 썩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림만 그리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과 비자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준비하겠다 생각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마패를 통과했던 적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근데 역시나 비자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굳이. 있었죠. 네, 굳이 네. 아니 너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너 이때까지 고생했던 건 뭐냐.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자 싶었어요. 오케이, 진짜 네가 예술로 너 재능 있는지 솔직히 모르지 고민되지. 여기 수많은 잘하는 예술가들이 와, 전 세계에서. 너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 요하나? 너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지 않아? 너 재능 있는지 없는지? 엄청 달콤한 유혹이 저에게 왔죠. 그때부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담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막 정말 저는 그림도 그리고 그린 걸 불로 지져도 보고 솔직히 말하지만 대소변도 이렇게 봐보고 저만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봤어요. 네. 찾아갔죠. 여러가지 예술학들을 공부하면서 그 남들이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부분들 시도와 그 와중에 저에게 맞는 것들을 점점 준비하는 기간 속에 찾아갔죠. 그러다 저는 지금 퍼포먼스와 그림을 그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제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 느꼈던 고통과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괜찮은가요? 제가 생각하는 좀 뭐랄까 예술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감정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의 스펙트럼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슬픔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는 거에 그 폭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높낮이 기복이 심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기복이 심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또 하고 그럼 경험들을 남들에게 내가 얘기해줌으로써 그런 걸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아, 내가 해봤는데 혹은 내가 이걸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힘들어해도 나도 좀 힘들어해봤는데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힘들지 마요. 혹은 당신 지금 그렇게 미쳐도 돼요. 당신 지금 이렇게 미친 거 덜 미쳤어. 하고 싶은 거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제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싶고 저는 그 과정을 이제 지금 컴포팅, 그러니까 위로를 해준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마페라는 걸 준비하는 게 아까 뭐 독일 입시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말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답이 없어서 네.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런 근데 정답이 마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쫓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정답이 아니어서 무너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데 그죠. 사실 그 근본적으로 이쪽 입시에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네. 해야 하다 보니까 이답 저답 뭐 가정도 해보고 무너져도 네. 보고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갈 수 있는 네. 과정을 줄 수 있는 곳이 네. 또 여기에서의 그 미술 그쵸. 대학 입시 준비 기간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네. 자기가 할 때 뭐 그게 착각이든 아니든 간에 끝까지 밀어붙여보고 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뭔가 전제를 세웠는데 그쵸?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번발치해서 막 조바심만 낼 게 아니라 착각을 했다면은 끝까지 밀고 가고 무너지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게 뭐 마치 아까 말씀해주신 뭐 사람의 감정 같은 그런 것. 뭐 내가 사실 힘들다는 것도 내가 마음 먹었을 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고 네. 괜찮다 생각해지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뭔가 어쨌든 힘들 땐 또 되게 힘들어하고 그냥 뭐 좋을 땐 또 되게 좋아하고 네. 계속 반복이 돼야 또 뭐 그 좋았을 땐 힘들 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힘들 땐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결국엔 내가 조금 더 그런 그 뭔가 안정화를 찾는 그 과정을 기준이 서로 있으니까. 그렇죠. 과정,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렸거든요. 그때 뭐 지금 들었던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새삼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정말 아 내가 괜찮구나라고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면 그 과정이 역시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기회를 잡고 싶은데 그 잡고 싶은 기회를 그냥 단순하게 적성검사 정도로 생각하라고 하는 아유, 거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니까 적성 안 맞으면 딴 거 해야죠. 어차피 예술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인생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적성검사 정도로만 보는 그 눈높이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 다니까요. 네. 그리고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가는데 제가 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 이제 미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바쁘게 살아오셨지만 그 틈에서 항상 그림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아무튼 결국 학교로 네. 진학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고 어떤 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네. 구유환 씨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제가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계속 예술 얘기 했지만 저는 사실 예술이랑 인생을 좀 따로 안 봐서 그런가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꿈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웃기지만 아까 그 카드캡터 체리에 나오는 네. 그런 아버지, 항상 웃어주는, 항상 뒤에서 지켜봐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제 꿈인데요. 그 와중에 있어서 제 예술, 그림을 그리죠. 이제 그 예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정말 나 버리지 않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키워준 엄마, 그리고 항상 도와주는 누나, 그리고 이제 새아버지라고 하죠. 지금 항상 든든하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 우리 가족들, 친구들한테 그 제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끌고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게 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명감? 소명감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삶을 지탱해주는. 그죠. 저는 그런 수많은 가족, 그 수많은 친구들, 사람들, 기회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없었으니까요. 그쵸. 그건 네.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뭐 어떻게 사는 거, 뭐 네. 거 다들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 네. 주변 관계에서의 그런 위안을 찾는 거, 그런 네. 관계들을 또 많으면 뭐 많을 순 없겠죠. 그런 뭐 긴밀한 것까지 나누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래도 다는 이해 못해도 그래도 네. 그나마 좀 더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고 그런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네. 있다는 게 정말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도 네. 타지 생활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개인이 주변에 몇칙이라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이렇게 여유를 갖고 챙겨주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진다면 네. 정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뭐 각박한 것도 좀 덜해질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 그 지금 그러고 싶어 하고 그러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그러나 하루하루는 전쟁 같다. 그렇죠. 뭐 한결같을 순 없죠. 그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낸다는 게 네. 또 마음 먹는다는 또 먹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것만은 또 아니니까.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감정이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건 그죠. 사람이니까 또 네. 그죠. 하지만 그건 그것도 인정해야죠. 뭐 맞습니다. 뭐 어떻게 좀 더 뭐 저희한테 질문하실 게 있다든지 뭐 더 하고 싶은 말이 네. 있다든지 사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 제가 처음에 인터뷰 제의를 받았을 때 사실 저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라고 하나요? 네. 그런 곳에 사실 어느 순간 이후로 그렇게 발을 두지 않았어요. 네. 저는 제가 할 게 너무 바쁘고 그리고 나는 독일에서 독일 문화를 배우러 왔는데 왜 이렇게 섞여야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지만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제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거리를 뒀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예술학이라던가 이렇게 그런 주위에서 얘기들이 들렸어요. 이제 아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도와주고 유학이나 삶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인지도 궁금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모두에게 친절하려고도 하지만은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유학을 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혹시 힘드시진 않으신지 궁금했어요, 사실. 네. 당연히 그 뭐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네. 뭐 사람 기분이라는 게 네. 오늘 내일 하는 건데. 그죠. 시시각각 다른 건데. 네. 뭐 그렇지만 아까 뭐 또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늘의 내용은 그런 관계에서의 어떤 것들이 주는 위안들이 뭐 타지든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관계가 같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에서 네. 삶의 만족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찾아오는 것 같고 네.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주변 사람들이랑 나누고 그리고 네. 그런 거 나눔에 있어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인정을 하면서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냥 그동안 막 자존심만 세웠었다면 조금씩 굽혀보고 그런 것들 한도치를 좀 낮춰보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은 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네. 왠지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네. 그나마 이 것들이 나를 지탱해줬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내려놓고 하는데도 옆에서 지켜봐주고 심지어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네. 지금은 진짜 정말 식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런 오해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목표 뭐 뭘 위해서 사는지 네. 뭐 목적 저도 막 작가가 되고 싶었고 뭐가 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만약에 이 관계가 없고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네. 진짜 단적인 예로 네.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네. 선택할래라고 했을 때 되게 심플했어요. 난 이 주변 관계 지금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없으면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뭐 이런 거 앞으로 바라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는데 이제 뭐 독일에서 예술학이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저의 그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매체로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컨텐츠로서든 어떤 모임으로서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네. 되었으면 하는 거고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뭐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느끼겠지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가 사실 가끔 독이 될 때도 있잖아요. 뭐 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괜찮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잘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또 너무 직접적이어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냥 어쨌든 살면서 네. 기본적으로 뭐 알아봐야 될 정보들을 할지 그냥 네. 모여서 놀 수 있는 자리랄지 이런 것들만 조성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딱 그 정도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도 지금 다 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랬을 때 근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그게 다시 깨져요. 아 난 이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상한데 취약점들이 있는 거죠. 관계에서 서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채워가는 그런 관계도 앞으로 그런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필요한 과정이니까 삶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사실 뭐야 또 새로운 유학원인가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돈 벌려나 아 네. 역시나 그랬는데 뭐랄까 저도 사실 지켜봤어요. 저도 나중에는 전 정치나 역사에도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좀 온전해지면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치 저는 이게 약간 이렇게 비영리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모두에게 도움과 주고 슬픔과 이렇게 기쁨을 나눈다는 게 이런 뭐랄 커뮤니티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족 같았어요. 약간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혹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으쌰으쌰 하자. 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비전이나 약간 뭐 우리가 누군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솔직한 말씀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가족과 얘기하는 것 같고 좋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근데 뭐 사실 그게 더 솔직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범용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솔직한 그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그래요.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아, 두 분 얘기가. 저는 팟캐스트 쉽거든요. 용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예슬 씨가 뭐 네. 하는 말씀이 다 뭐 뜻이 있으니까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가요? 저도 말해놓고서 참 무슨 말을 했는지. 다음에 예술 씨랑 술 한잔 해야겠는데. 네, 두 분이 한번 다시 만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술은 잘 먹습니다. 제가 맛있는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두 분이 아주 술과 요리를 그러면 잘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김예슬 씨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저 오늘 생각 전보다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엄청 오늘?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합이 맞았다 이런 느낌. 게스트 분이랑 뭐가 네. 좀 통하는 게 있었나? 네, 통하는 게 있었다. 네, 있었네요. 저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지금 이제 한 시간 내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네, 가야 지금 되는데,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이사 대학을 빨리 가야 되는데 사실 한 시간이 아니라 20분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셔야 20분 내로 빨리 가지 않으면 저는 네. 이제 안 되죠. 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과정이 아 잘 왔구나. 다행이네요. 그럼요. 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건 솔직하게 좀 유학원 인터뷰 정도. 그건 이제 입시 성공했으니 뭐 선배 입장으로서 한마디. 저는 이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개인적인 얘기. 저희 디아캐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곳인지 몰랐다고 솔직하게 고백드려요. 고백드리고 좀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저 자신을 온전히 공유함으로써도 서로 으쌰으쌰 받아준 곳 느끼면서 함께 가는 그런 곳이 그런 매개체로서 이렇게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힘내겠습니다. 힘 빠지는 그런 말투로 힘내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답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힘을 비워놔야 또 다시. 네, 그래서 이제 구요한 씨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삶의 장을 네. 오늘 몇 네. 시간 후에 이제 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갈 사람은 가야죠. 네. 네. 그래서 뭐 아마 뭐 다음에 뭐 네. 아무튼 간에 독일 땅에 있는 거니까 네. 또 다음번에도 한번 별 일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식사하러 오셔야죠. 아 그런가요? 네. 다음에 한번 네. 꼭. 네. 꼭 한번 다시 네. 뵙고 언젠가. 싶네요. 언젠가. 네. 네. 네. 네, 오늘 그러면 네, 오늘 좀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했고 네. 네. 네. 다음 기회에 또 뭔가 인연이 돼서 네. 어디서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떤 경험이 네. 막 더 쌓이시면 워낙 역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네. 분 같아서 네. 그러면 그러고 만약에 저희 디아캐스트가 네. 좀 오래 간다. 네. 그러면 아. 다시 한번 또 초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엔 네. 번외로 제가 하지 못했던 얘기를 네. 좀 19금으로 더, 이제 네. 아, 좀 더 적극적인 소재. 그건 이제 또 특별 특집으로 특집으로 이제. 제가 특히 30일 네. 좋아지는 거죠. 30일 네, 저 금? 30일금 정도는 돼야. 30일금. 네. 아, 그러면 그게 딱 제 수준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전혀 뭐, 좋죠. 네. 그땐 술 토크 이런 거. 네. 아니, 좋습니다. 술 갖다 놓고 하죠. 네, 그럼, 네. 그럼요. 네, 다음번에는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청취자분들에게. 네. 여러분,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